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수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김상균입니다. 선뜻 내미는 호의에 갈수록 의심의 눈초리를 짓게 되는 건 아마도 제가 세상에 찌든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못 믿을 만큼 그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요,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돼서야 결국에는 정말 무한한 감사함을 느꼈지만요. 처음에는 이거 무슨 의도지?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진짜 믿을만 한 거야 하면서 의심하고 따져보고 경계하게 됐습니다. 분명 뭐 낯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요. 어쩌면 그런 당연한 호의를 쉽게 받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따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나도 어느샌가 이것저것 따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도움을 안 줘도 돼. 이 사람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을 거야 라든지. 그리고 또 섬김을 받게 되더라도요, 감사하기보다는 의식하고 또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참 좋은 분 맞는 것 같아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각박해진 마음을 풀어주시고, 참 우리 주님, 그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생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이런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포유키즈가 부릅니다. 행복해요. 아. 첫 찬양이었습니다. 포유키즈의 행복해요 전해드렸는데요. 작은 소망도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계시니까 참 행복해요 라고 찬양을 저도 같이 따라 부르는데 막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참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거짓말처럼 선물처럼 주어지는 어떤 호의나 도움에 의심하게 되는 너무나 찌든 내 모습이 싫을 때도 있어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때로는 진짜 주님 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며 그렇게 주님 애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것 너무 의심하지 말자고요. 의심이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로 오늘도 찬양 한 시간 동안 꾸며드립니다. 여러분 신청 찬양들 많이 보내주세요. 어제도 정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우리 새싹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예요. 샵 1069 또는 카톡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평소 코너가 있을 때는 사실 코너 뭐 소개하고 하느라고 찬양을 많아야 5곡, 6곡 정도밖에 못 전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많이는 수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서머 스페셜 기간에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선곡할 때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청곡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에 은혜와 함께 나눠주시고 찬양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도 좋고요. 찬양도 좋고 어떤 거든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같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지요? 우리 주바라기님 오늘도 출석 이어하셨는데요.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든 아버지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양의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이 찬양 한번 이따가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박영희님의 음성으로 찬송 준비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유 울컥했더니 콧물이 자꾸 나고. 네,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더 감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김도연 3집 앨범 중에서 예수 예수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광고까지 전해드릴게요.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동 제약.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상처에는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터치 메디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다 같이 터치 터치.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동 제약.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복음 60년, 또 복음 60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구별된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해 놓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는 의미입니다. 죄악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존재가, 일상이, 행동이, 말이 모두 쓰임받는 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려고 구별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기려고 구별되려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접촉, 거룩한 안식,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부담, 거룩한 눈물, 거룩한 지혜, 거룩한 형통, 하나님의 비전을 담는 거룩한 그릇, 거룩한 인생으로 거듭나도록 극동방송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극동방송을 들어보세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극동방송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즐겁게 주를 찬양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은혜가 가득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춤을 추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문자로 또 인터넷 사연으로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렇게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사연 나눠주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이런 선물 드립니다. 주식회사 찬양나라에서 프리미엄 찬양 반죽이 셀라, 이동식 전도용 마차 전문기업 JN산업에서 보급 마차를,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한도화장품에서 에브라임 4종 여성화장품 세트, 30여 개국으로 수출하는 6년근 2001 홍삼에서 고려 홍삼정,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 드리고요. 나침반 출판사에서 축복을 선포하며 기도해 응답받게 하는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책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스페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기업 심파코리아에서 비마스 수분크림을, 면역 항암식품 생명이 있는 사랑의 집 뉴라이프에서 키토산과 비타민 B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3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8177님 새싹이시네요. 처음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자, 5살 딸아이를 둔 딸 바보 아빠입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십자가 그 바람이 신청해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생각, 또 배우자 생각, 무엇보다 주님 생각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딸 손나엘, 부인 강세영, 우리 주님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참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정말 수고 많으시죠, 우리 아버님들. 압니다. 부인이신 우리 강세영 집사님께서 아마 시원한 냉국이라도 만들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섯 살 딸아이를 둔 딸바보다 하셨는데, 딸이 얼마나 예쁠까요? 부럽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찬양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있다고 소망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717 성도님,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서 찬양을 듣는 이 행복한 기분, 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가 있어서 더 좋은 이 행복감이 행복한 기분으로 온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십자가 전달자 신청하시는데, 요즘에 십자가 전달자 참 많이 신청하세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보세요. 오늘 시간 되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저질러 함께한다고 해주신 앤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행저질러 서머 스페셜, 오늘의 초이스. 내일 이 시간에 서머 스페셜 기간에만 진행이 되는 코너입니다. 정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깊은 은혜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참 어렵고 힘든 막막한 삶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거든요.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구절이 뭐 365번이 나온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내가 완전히 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역전의 그날을 꿈꿔보자고요. 기도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한 주의 반을 지내오신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함께하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몰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리디머 프레이즈의 찬양까지 오늘의 초이스 전해드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아리님, 버티어보다 너무 버거워서 다 놓고 싶어요 하셨어요. 근데 짐은 다 놓으시고요.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잡고 계셔야 돼요. 그것만은 잡고 계셔야 돼요. 인내하리님. 아셨죠? 네. 함께 기도할게요. 이어서 신청해 주신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0405 성도님 신청 찬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생전에 부르셨던 찬송가들을 모아놓은 앨범 중에서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찬양 들려주세요 하신 분 계셨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전해드립니다. 자, 문자 잘 들어왔나요 하신 분이 계신데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예요. 숫자 문자 그 패드에 보면 우물 정자가 있죠.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샵 표시 누르시고 1069 받는 사람 번호란에 이것만 딱 쓰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서비스고요.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또 따로 부과됩니다. 신청곡도 좋고 기도 제목도 좋고요. 이렇게 찬양을 들으시면서 받은 은혜도 좋습니다. 함께 나눠주시면 또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은혜가 되고요. 찬양 함께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아버지의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어디든지 가리라 주님의 사랑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내 몸에 밴 십자가